그 되게 들어봤는데 그 다 앞뒤 챙길 건 재고 챙길 건 다 챙기는 것 같더라. 그 좀 맥이 나라 이렇게.